성서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최대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비견되는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은 십자가와 비견될 만큼 아주 강렬하고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매번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절대 순종을 가지고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순종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즉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대한 해석들은요, 또 이러한 본문에 대한 이해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본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해석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진리를 정확히 캐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그래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나눌 질문은 뭐냐면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이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리아산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주며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얼르고 달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전락시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린 첫 번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잘 설명되고 있죠.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시험은 피해야 하는 것,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랑 우리가 혼용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험과 또 성경에서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시험은 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늘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되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시험에 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할 때 문맥을 보면서 어떤 때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유혹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시험하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유혹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이 이것을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형제들아, 아델포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아,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냥 시험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페이라조란 단어인데 여기서는 유혹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험하다의 의미, 그 본래적 의미를 사용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한글 개역 규정으로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절과 1장 13절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고 이 시험,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혹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뉴욕은 받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뉴욕은 성도에게서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구별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시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유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분히 사단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은 다분히 나 개인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철저히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험의 결과라는 것은 시험은 언제나 교훈적이고 또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말했지만 욥 또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 괴로워했던 거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다고. 그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욥에게서 하나님은 귀로 들리는 어렴풋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프하고 신앙이 성장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는 대상을 죄에 빠뜨려서 철저히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유혹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시험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험 속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원하지 않았는데 불현듯 내게 찾아온 그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을 우리는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험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린 이 유혹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회개함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는 이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허락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일 후에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1장의 사건 후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의 전체 신앙 여정 후에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왔어요. 그가 실패 속에서, 그가 모든 그 유혹 속에서, 또 그가 낙담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것이지요.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내가 두 번이나 그 왕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318명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으로 당시 오부족연합체 전쟁 가운데 대승을 하고 돌아가는 그 군대를 쳐서 격파해서 거기에 있는 롯을 건져내는 그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 자신이 백세나 되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일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맨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너 이삭을 바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백이면 백다 아브라함이 바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면밀히 보시고 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시험과 나의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잘 아신다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주시면 쟤는 이거 못 넘어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셔서 우리가 피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시험의 기간 동안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아니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 시험 가운데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홍해를 가르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신다는 말이 이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나라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인간이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인간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특출한 인간이어서 그가 이러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그는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키워온 것이죠. 그리고 그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제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린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라는 단어가 헤게사스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만났는데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쁜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절대 기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아 이것은 참 기쁜 것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말이죠. 2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 즉 믿음을 감당해내서 우리한테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인내함,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겪게 되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인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쉽게 쓰러지는 거죠. 쉽게 낙담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게 바로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면 장성한 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은 단순히 지혜가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되는 그 영적 분별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연단을 받아 뭘 하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되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먹게 된 나무 열매 이름이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인간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궁극적으로 갖게 된 죄의 모습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 1장부터 3장까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악의 기준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 옳다, 그르다, 이게 바로 토브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토브란 단어가 옳다, 또 정의롭다, 또 선하다, 또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토브란 단어예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의 옳고 그름, 그 모든 것의 선악의 기준, 그 모든 것의 참됨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 그 토부의 기준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악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죠.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나빠라고 하면 나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인내를 통과해서 그들이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성이 생겨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바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가운데에서 그는 장성한 분량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 요구를 감당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아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 십자가를 이해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더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 그 복이 어떤 복이죠?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을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해서 견디게 되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 시련은요, 인내로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지나가는 자들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말도 못할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알고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알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일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개인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감당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했을 때 여러분 장성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것을 통과를 시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육신 아픔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영적인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말할 수 없는 경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